우리의 자위적 해국제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질급한 오바마 행정부가 대조선 정책을 합리화하고 제재 압박 분위기를 고취해보려고 무진해를 쓰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9일과 10일 러시아의 다스통신, 중국의 신화통신,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인디아 신문 라이징 유럽, 일본의 지지통신,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카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볼스카 인터넷 홈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도했습니다.